나를 기억해. 첨집을 나와 성신여대 내 병자리 방 바닥엔 바퀴벌레. 커피 식었고 소화제를 또 씹었네. 엄마한테 전화 걸어 아들 별일 없네. 꿈과 숨바꼭질 술래녀 귀엽네. 잠들지 못해 벗던 기법게 스물넷 단따라 아들 더 삐딱하게 바질 내려 입고 신었네. 더러워진 팀벌랜드 뛰었네. 떨어지던 날던 일단은 뛰어야지 넘어지건 말건 내가 넘어지건 말건 세상은 날 가르쳐 뛰길 포기하고 넘어지는 방법. But I'm gonna fly away. Ye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your mama. 너무 멀리 떠나왔죠. 아직 기다리나요. 1시간씩 일하시는 어머니 가족 사진에 오려 붙인 아버지 사진. 대화는 없고 한숨 가득한 나의 좁은 집. 조용히 신발만 대충 신고 뛰쳐나왔지. 가는 길마다 자꾸 비바람이 쳐 도망치다 보면 다시 집 앞에 있어. 난 이 4 말했잖아 내가 종래가 지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난 무릎이라도 꿇지 뭐. 자초한 길 끝까지 가야지. 엄마 당신의 청춘을 내가 갚아줄게 하나씩. 애비 없는 자식이라며 욕먹었던 양아치. 그 양아치가 TV에서 랩하지 이렇게. 나 이젠 날아볼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your mama. 너무 멀리 떠나왔죠. 아직 기다리나요. G수를 적어 사랑 앞에 철없고 비틀대듯 걸음을처럼 무대 끝내고 두 손에 5만 원이 쥐어졌고 내 광진곡 답방 택시비는 2만 5천 원. 그게 아까워서 걸었네. 한남대교를 지났고 돌아가는 집까지 아직은 좀 멀어. 상상을 해 완벽한 선을 그리는 비행. 날개는 없기에 다시 나는 뛰네. One day I'm gonna fly away. Ye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